안녕하십니까? 애국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노을을 보며 생각하니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종송환 작사, 김혜성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3, 1994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효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 기치를 억세게 추켜들고 끝없이 승승장구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을 감동 깊게 형상하였습니다. 가사에서는 그 어떤 소란풍 속에서도 언제나 푸르러 솔레이는 소나무의 모습이 변함없는 신념과 충종의 한 모습으로 꿋꿋이 전진해가는 우리 인민의 굳센 의지를 비유해 소정적 시효로 감동 깊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에서는 조일세 위인들의 손길 아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고요히 솟아 빛나는 우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크나큰 궁지를 심장 깊이 안고 사는 우리 인민의 마음을 격조 높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색적이면서도 졸졸한 소정적 양상으로 일관되어 있는 선율은 웅심 깊고도 폭넓은 종수적 흐름을 이루고 뜨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태양이 있어 푸른 소나무의 억센 기상이 영원하듯이 졸세의 위인들의 효명한 용도가 있어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미래는 밝고 휘양하며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하여 노래는 우리 인민들에게 깊은 사색 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하고도 뜨거운 사랑과 한없는 긍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독창곡으로 뿐 아니라 경음악곡으로도 편곡되어 울리면서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승환 입세운 계속하여 심장이 남는 사람 이 제목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니춘구 작사 김독수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78 1989년이 조선예술영화 심장이 남는 사람의 주제가로 창작되었습니다. 가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동지들과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아름다운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진실하면서도 생활적으로 감동 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키며 삶의 순간순간을 애국으로 빛내어 나가도록 거무추동해주고 있습니다. 헤어진대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랑 나는 못 잊어.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랑 나는 귀중해.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운명이 있고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유. 아, 그런 사람 나는 귀중. 인생의 길에 상봉과 리듬 그 얼마나 많으랴. 헤어진대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심장에 남는 사람 나는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